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더라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황금산 타령. 너냐 니나 니나 너냐 니나 니나 너냐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풍년새가 날아든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해당화. 이상으로 미니홈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